사람을한다면 내 말 좀 전해주세요. 사람밖에 몰라서 울던 그 사람에게 아픔을 안다면 내 말 좀 전해주세요. 가슴을 베어내고 울고 있다고. 가슴에 녹이 슬어 아픔인 줄 몰랐죠. 눈물에 묻혀져서 사랑을 베어내고 너무 늦어서 늦게 내 말은 내 사랑은 소리 없이 다 죽어. 영원히 해가 뜨지 않을 것 같은 기분. 짙은 안개 속에서 새벽만 계속되는 네 사랑은 썩어도 저 숲은 푸르네. 오늘따라 서글프게 해양은 빛나네. 날개가 있다고 모두 다 쎄는 아냐. 내 두 날개는 찢겨져 길거리도 못 걸어 못 걸어. 해가 지나가면 물결이 일고 바람이 지나면 나뭇잎이 흔들려. 그대여지만 내 앞을 지나가죠. 다시 내 사랑은 내 심장을 흔들어줘.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? 그녀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? 이별이 싫은데 아픔이 싫은데 모든 낮과 밤에 그대와 함께 살고 싶은데. 가슴에 녹이 슬어 아픔인 줄 몰랐죠. 눈물에 묻혀져서 사랑을 베어내고 너무 였을까? 느리는 비조차 나를 보며 비웃어. 비 오는 날에 새들은 어디 있을까? 나처럼 독팀이 숨어서 울고 있을까? 난 너의 사랑을 좋아 먹고 사는 새. 허나 그대 없이 이미 시간은 멈춘 채 봉하게 별이나 세면서 네 얼굴을 그려 지루하게 어두운 이불 속에서 기어다녀. 가슴에 녹이 슬어 아픔인 줄 몰랐죠. 눈물에 묻혀져서 사랑을 베어내고 너무 늦어서 늦게 알아서 어떤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은 너라는 걸.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 바로 이 순간을 느끼는 너와 나.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 바로 그대야 사랑을 말해줘. 사랑보다 아름다운 말 바로 너.